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11일 평양시 사동구역 장촌 남세전면 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농군 맹예일꾼들,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조국을 존엄 높은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으로 되게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 맹원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